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,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, 눈꽃이 피었나, 또 빛이 나, 눈이 부신 나처럼. 보얀 이 볼에 키스해줄게 baby 빨갛게 물들게 baby